حدو ويرو شوري كادو سلسل كال كوتو اوبتيمان وراني سلام دو광화문 사거리로 종로에서 남산길로 이태원 삼거리까지 스쳐가는 사람 모두가 모두가 서울 나그 바닥 없는 눈물이 반기는 사람 없는 서울 바람 차기만 하네 여의도 다리 건너 영등포로 돌고 돌아 신사동